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황진영 작곡인 노래는 주제 88, 199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동망과 풍모를 지니시고 이 땅 위에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가꿔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우리 민의 다함없는 신뢰의 정을 민족적 향취가 짙은 음악적 화폭에 담아 특색 있게 펼쳐보인 성가 작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인덕을 지니신 조을서의 위인이시며 인덕의 최고 화신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자애로운 오보이이십니다. 가장 주놈했던 시련의 고비를 헤쳐넘으며 인민에 대한 열혈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태우신 우리 장군님의 졸서의 위인상을 뜨거운 눈물 속에 절감한 우리 인민이기에 그의 조남을 백두미룡 제일봉에 새기고 이 세상 제일 고운 꽃을 그의 조남으로 부르며 북받치는 감사의 정을 격조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고귀한 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은 우리 인민뿐 아니라 진보적 인류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켜주며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의 노래 속에 끝없이 칭송되어 울리고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 형상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시며 조일서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친근한 인민의 장군으로 칭송하면서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잃은 우리 조국의 참모습을 함축된 시어에 담아 의미 깊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가 작품들과 달리 조일서의 위인의 고귀한 풍모와 업적을 예술적 품위가 있으면서도 민족적 정서가 흘러넘치는 형상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는 것이 이 가요의 음악 형상에서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요는 전념과 후렴이 결합된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민요 오음계 조식 음들을 위주로 하여 잦은 동덕흥 장단의 흥겨운 리듬을 타고 약동감이 넘치는 정수적 굴곡을 조성하는 선율 진행은 인민에 대한 열혈 같은 사랑을 지내신 조일서의 위인을 자애로운 오보이로 높이 모신 우리 민의 더없는 감격과 환희를 인상 깊은 형상적 화폭으로 잘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민족적 색채가 짙은 시음악적 화폭 속에 용도자와 인민이 혈연적 유대를 맺고 있는 일심단결의 자랑스러운 화폭을 담고 있는 것을 알려 가요는 우리 민의 사랑을 받으며 위인 칭송의 성가로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 빛나고 만민의 환호에도 그 이름 울리네 노래하세 친근한 인민의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사랑하세 그 이름 김종일 장군 순서로 노래 장군님의 행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속촌 작사 박진국 작곡인 노래는 조제 84 1995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인민의 기쁨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고귀하고 숭고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시대의 명작입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으시고 끊임없는 현재 지도의 길에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행복은 인민들의 밝은 웃음 속에 있다는 철학적인 해명을 통하여 가요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닐 수 없는 춘출위인의 고귀한 인생관, 숭고한 행복관을 만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사분의 사박자 화소조로 된 노래는 가사가 담고 있는 사상 주제적 내용을 사색 깊은 소정적인 선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한 떨기 꽃을 보아도 하나의 노래를 들으시어도 언제나 인민의 기쁨을 생각하신 자유로운 오보이 김종일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을 끝없이 전하며 인민 사랑의 전설이 날마다 꽃피나는 노동당 시대와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울려갈 것입니다. 향기 수시령 마음 쓰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조선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종훈 작사 오마진 작곡인 가요 조선의 모습은 주체 78 1989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당의 용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일심단결된 우리민의 옥센 기상을 행진곡조로 흉상했습니다. 가사에는 당의 두려움에 굳게 뭉친 우리민의 단결된 모습이 긍지 높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대려리어 영원히 당을 따르는 길에서 변함없을 우리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생동한 시적 언어로 힘있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적이고도 박력 있는 리듬을 타고 반복적인 음흉과 부점 진행이 결합되어 기백 있게 흐르면서 일심단결의 모습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민의 혁명적 기상을 생동한 화폭으로 안겨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